경야는 김정은 동지 불의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조선노동당 창건 71세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